속도로 어느새 맞춰주가는 flow. I want it more 내게 건네 모두 words 가네 my love 다 채워놨어. Sing high, yeah. 목소리를 높여 yeah. 나를 따라 make it all shit. 부르는 건너래 뜨뜨르뜨 That's right. Oh, yeah. 너를 울게 하는 하루도 지나갈 거야. Life is bitter but we get this sweeter. 먼저 간 너의 미소 세상 가득 퍼져가 Listen for love, listen up 세상 모든 다